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몰라요. 아직은 어려서요. 그러나 꿈만은 언제나 나의 줄곧 아름다운 그날을 위하여 꾸는 거죠.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어려서요. 나이도 어린데 내 어인 알겠어요. 나이도 어린 제가 그러나 언제나 믿고 있어요. 내 순정 내 사랑 바칠 그날 올 것을.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어려서요. 나이도 어린데 내 어인 알겠어요. 나이도 어린 제가